경애하는 김종훈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돌 경축 정예 학생들의 무도회가 30일 당창건 기념탑 개선문 평양 제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과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.